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신경 19번째 시간입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새해가 되면 가장 호황을 누리는 곳이 점집입니다. 또다시 어김없이 찾아온 한 해의 운명이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에 관한 궁금함과 대박 인생을 향한 옹골찬 기대 심리가 합해져서 토종 비결이나 사주, 관상 등을 봐주는 사람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어제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예수님의 사주를 봤다면 어떤 사주팔자가 나왔을까? 사주라는 건 뭔지 아시죠? 네 가지 기둥. 그래서 연월, 일시, 사주. 그게 십간, 십이지로 두 자식이니까 여덟자, 팔자입니다. 그래서 그건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미 그분의 인생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거기에 대답을 할 수 있죠. 예수님의 사주에는 애정운도 없었고 재물운도 없었고 관운도 없었어요. 사주용어로 그분의 삶을 자미두수로 이야기하자면, 자미두수라는 것은 토종비결과 달리 삶의 전체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토종비결은 1년의 운세지만 그분의 삶은 매일매일이 삼재였고요. 매일매일이 원진살에 시달리는 날이었으며 겁살, 재살, 천살이 풍성한 삶이었어요. 이 세상에 자기 인생이 그렇게 암울하게 풀릴 것이다 라는 그런 사주풀이를 듣고 기분 좋아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하루라도 빨리 생을 마감하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삶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머리이신 예수님의 삶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때 이미 그 운명을 갖고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사시면서 늘 평안과 기쁨을 담고 사셨다라고 하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위해 내려오신 분이 평안과 기쁨을 담고 사셨대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 바로 전에도 내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은 우리 교회의 첫 열매예요. 첫 열매라는 건 그분이 첫 번째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받았다라는 말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이라는 말은 죄를 지은 자의 죄를 용서해 주어서 그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걸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피조물 혹은 하나님의 것이 제자리에 찾아가서 그 자리에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그 상태를 구원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고 주관자세요. 근데 그분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목적을 이루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복귀를 하셨잖아요. 그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함께 올라가서 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첫 번째 구원받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그분은 첫 열매예요. 그 말은 우리 성도들도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가게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의 절기 공부하면서 첫 열매가 뭔지 공부했으니까. 따라서 성도의 삶은 사주팔자의 좋고 나쁨에 의해, 즉 재화의 있고 없음이나 명성과 인기의 유무, 꿈과 소원의 성취나 실패 등에 의해서 평안과 기쁨을 얻고 잃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의 택정받음과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그 사실로 늘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삶이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운명을 갖고도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사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팔자에 관심을 두고 그것에 의해서 일희일비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쉬운 말로 교회는 예수 믿고 예수의 도움을 받아서 팔자 한번 멋지게 고쳐보겠다는 그런 마음은 어서 버리고 예수의 삶을 살면서 예수의 십자가와 순환의 삶을 함께 살면서 예수의 평안과 예수의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자로 성숙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을 잠시 살면서 세상적 명성과 부를 쌓아서 세상적인 즐거움과 편안함을 추구하도록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경험하며 배우고 가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100% 모든 것은 왜 이것들로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는가를 배우라고 주어지는 것이지, 그것들로 만족하며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라고 주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돈을 주시는 것은 왜 난 이렇게 많은 돈으로도 이 마음속에 공허를 메울 수가 없는가를 경험하게 해주시기 위해 주는 것이지, 그 돈으로 하나님도 잊어버릴 만큼 행복하고 기쁘게 누리며 잘 살라고 주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 기각당하고 부인당할 것들이지 우리가 집중하여 추구해야 할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전부 다 풍족하게 구비되어 있는 곳이어서 좋은 곳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어서 좋은 거예요. 바로 그러한 천국의 현실을 이 땅에서 우리가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진짜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만으로 천국을 누릴 수 있어? 그게 진짜 네 천국이 돼? 내가 네가 가진 거 한번 다 뺏어볼까?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상에 존재하고 있는 천국을 살고 있는 교회가 이 땅에서도 똑같이 하나님만으로 좋고 행복한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여러분의 삶에 너무 많이 주어지면 안 돼요. 왜? 그런 거 많이 갖고 행복하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만으로 진짜 행복한 자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가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 증인으로서의 성도, 교회,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여러분에게 너무 풍족하게 많이 주어져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 삶을 먼저 살다가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평생을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수시로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심으로 해서 당신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심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삶에 고난이 닥치고 모함과 배반이 닥치고 십자가가 들이닥쳐버렸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지옥같은 어둠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분 안에 아버지와의 동행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평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물어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 성도는 이 땅에서 모진 환경과 어려운 현실을 통과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난 행복한 사람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로 지어져 가고 양육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여러분의 팔자가 그렇게 센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셨어요? 무슨 놈의 팔자가 이 모양이냐? 나는 왜 그때 잠깐의 선택에서 실수를 하여 평생 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 혹시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상황 속으로 밀어넣으시고, 근데도 너 나로 말미암아 진짜 천국을 살 수 있니? 라고 한번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곳에 계신 기혼 여성분들에게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집에 살고 싶으시죠? 여러분이 꿈꾸는, 어려서부터 꿈꾸는 그런 이상적인 어떤 집이 있으시지 않으세요? 근데 그런 집이 진짜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그 좋은 집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24시간 평생 같이 살아야 돼요. 거기가 진짜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 집이 정말 행복한 집이 될까요? 좋은 곳은 내가 사랑하는 이가 나와 함께 있는 곳이고 나를 끔찍이 사랑해주는 이가 나와 함께 있는 곳을 좋은 곳이라 하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곳이라 할지라도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이가 24시간 함께 붙어 있어야 하는 곳이라면 그것은 곧 지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인생을 통하여 그것을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삶을 통하여 배우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그 삶을 살다 가신 거고 우리가 그와 똑같은 삶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왜 교회를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하나의 지체, 유기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예수와 한 몸인 하나님의 장자들임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존재로서 예수의 삶을 그대로 살게 됨을 아울러 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손이 아프면 내가 아프지 손만 아프지 않아요. 내 머리가 아프면 내가 아프지 머리만 아프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사주팔자 대신에 올 한해 여러분이 살게 될 여러분의 앞날을 지금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예언해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올 한 해에도 예수님의 삶을 쫓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왕따당하고 순환을 당할 것이며 세상과 의사소통도 잘 안 될 거고 많이 외로우실 것이고 매일매일 작은 십자가를 전하며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행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또 한 수 배우시게 될 거예요. 올 한 해. 그러니까 다른 거 궁금해하지 마세요.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본질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를 하고 무한 경쟁과 전쟁과 다툼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평화의 사람, 섬김의 사람, 기쁨의 전달자로 구별되어지고 지어져가고 완성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집합적이고 집단적이며 유기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교회인 거예요. 에클레시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바로 그 고백이 교회의 존재 양태와 지향점에 관한 고백이에요. 우리 한글 사도신경은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뭐 이렇게 돼 있어갖고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교통을 하게 된다는 건지 무언을 믿는다는 건지 잘 분간이 안 가게 번역을 해놨는데 정확히 번역을 하면 나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함을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먼저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거룩한 공회는 Holy Catholic Church예요. 여기에서 Catholic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Roman Catholic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Catholic Church는 말 그대로 Universal Church, 보편적 교회, 우주적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라는 말은 각 지역에 가시적으로 산재해 있는 그 가시적 로컬 처치, 그 지교회를 모두 아우르는 전체로서의 불가시적, invisible church, 불가시적 천상의 교회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말인 거예요. 그게 Holy Catholic Church를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 역사 속에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확대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아담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붙여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미 천상의 교회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서 하나로 결정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Holy Catholic Church가 보편적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미 나는 그렇게 영원 속에서 창세 전에 Holy Catholic Church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천상의 교회가 이 역사 속으로 각기 시간과 공간을 달리하며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내려왔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영원 속에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영원 속에서 이미 천상의 교회 Invisible Church 보편적 교회로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차원을 달리한 이곳에서 여러분이 저주받은 육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타락을 하고 저주받은 육신 이 제한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시간과 공간 속으로 잠시 내려와서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무언가를 잠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근데 이미 천상에도 존재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거기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우리가 그 안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공회 하나님의 보편적 교회를 믿는다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인정하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인 거예요. 그 거룩한 공회 안에는 아담도 들어있고 아벨도 들어있고 노아도 들어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엘리야, 바울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임종시에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에게 권사님 오늘 하나님 나라 가시면 저 거기에 있는지 꼭 한번 보고 와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라고 농담을 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그런 농담을 할 수 있는 게 성도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거든요. 문을 열고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합일되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 거룩한 공회,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보편적 교회로 창세전에 부름을 받은 거고 시간과 공간을 달리하여 이 땅에 잠시 내려와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인격과 이성을 간직한 채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거룩한 공회, 즉 보편적 교회, 우주적 교회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 안에 함의되어 있는 내용인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2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너희는 교회입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잘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이 이른 곳, 교회가 이른 곳을 나열하는데 그곳이 장자들의 총회인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장자들의 총회인 교회에 너희가 이미 이르렀다, 들어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늘의 장자들인 성도가 이미 총회로 모여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의 전체로서 이미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고 축하객으로 천만 천사들이 줄지어져 있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있는 곳이래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교회를 가리켜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도 부르죠. 하늘의 예루살렘. 성도는 이미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대요. 근데 하늘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본 적이 있어요. 계시록 21장, 그죠? 2절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그 신부는 누구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신부로 완성이 된 하나님의 교회를 새 예루살렘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이 나중에 내려오게 되는데,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의 당도에 있대요. 이르러 있대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신학의 백미인 already not yet 임의와 아직의 교리를 잘 알지 못하면은 그러한 것들은 하나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미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러 있으며 그곳에서 의롭게 된 영들과 함께 존재하는 무리예요. 그게 거룩한 공회, 보편적 교회입니다. 자꾸 여러분이 이 3차원의 세계 안에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묵시문학은 차원을 넘어서서 beyond history, 차원을 넘어서서 자꾸 이해하는 버릇, 시간 밖에서 이해하는 이 습관을 들이셔야 된다 말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새 하늘과 새 땅이며 동시에 교회를 지칭합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를 새 예루살렘에 이미 당도해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영원 속에서 전지전능한 힘을 갖고 무언가를 계획하셨다라는 건 이미 완성된 거다. 그렇죠? 시간과 공간에 구별이 없는 곳에서, 그런 제한을 받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뭐든지 아시는 하나님이 어떤 걸 계획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그건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그게 영원이라는 곳이에요. 영원. 거기에 우리 천상의 교회가, 유니버설 처치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장세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천상에 완성하셨어요. 그리고는 시간과 공간, 즉 천지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의 그 저주받은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내려보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역사와 인생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을 해야 하는지, 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한 모반을 해서는 안 되는지를 배우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완전히 항복하고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교훈은 역사 전반을 아우르며 속속들이 배어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다 보면요, 예루살렘이, 그 새 예루살렘이 교회인지 예수님인지 도대체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도대체 그 예루살렘이 교회를 가리키는 건지 예수님을 가리키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은 교회와 예수를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잉태치 못하고 구로치 못하던 사라를 통해서 기어코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주세요. 그 이삭은 누구를 총칭하여 상징하는 거죠?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어떤 이들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약속으로 건져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총칭하여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인간 측의 노력과 꾀를 상징하는 이스마엘과 대비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게 되는 약속의 백성들인 교회를 뭉뚱그려 상징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따라서 그 이삭은 그 자체로 새 예루살렘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이삭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그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가리켜서요, 예루살렘의 아들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예루살렘이 이삭을 낳았다라고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 보세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었으니, 나오죠?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갈이에요.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사라입니다.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이 땅의 예루살렘, 다른 말로 율법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은 뭔가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 잠시 선택된 거였단 말이에요. 그거의 원형이 있단 말입니다.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루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자유하는 여자, 즉 예루살렘이 이삭을 낳았는데 그 이삭이 바로 우리 성도의 대표요 상징이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예루살렘이 낳은 이삭, 그 이삭이 상징하고 있는 교회다. 근데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교회로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교회를 낳은 그 이도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해가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의 예루살렘은 십자가로 교회를 낳은 예수님의 은혜를 가리켜요. 그런 바울이 다른 곳에서는 그 약속의 자녀 이삭과 그로 말미암게 될 아브라함의 후손이 교회를 낳은 그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정말 헷갈리죠. 그 이삭과 그 이삭의 후손으로 지칭한 그 씨앗 후손이 예수였대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세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삭이죠.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자손은 이삭과 이삭으로 대표되는 교회를 말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이삭으로 상징되었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래요. 그렇다면 하늘의 예루살렘이 예수를 낳았다라는 소리도 되죠. 또 하늘의 예루살렘이 교회를 낳았다라는 소리도 되는데 하늘의 예루살렘이 예수를 낳았다라는 말도 되잖아요. 그건 어디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 그림은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계시록 12장 4절 보세요.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여기서 여자는 교회예요.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거 시편 2편에서 인용된 단어예요.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부활 승천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여자가 광야, 즉 이 인생으로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거기에서 1260일 동안, 1260일은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3년 반 다 뭐예요? 인생,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1260일 동안 우리가 양육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는 여자가 교회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자가 예수를 낳아요. 예수는 교회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므로,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으므로 여자가 예수를, 교회가 예수를 낳는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인 교회가 예수를 낳는다라는 것에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다 그랬죠. 여자인 교회, 그 교회가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예수를 낳는다는 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산의 고통과 같은 고난을 통과하며 온전한 이 순종의 아들인 바로 그 예수, 즉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이 되는 걸, 내가 해산의 고통을 통과하며 내가 예수를 낳는다, 내가 예수로, 작은 예수로 완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 예수의 인생과 합일된 인생을 반드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의 예루살렘인 교회가 예수를 낳는데 히브리서 기자나 사도 요한은 낮은 자를 가리켜서도 예루살렘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성도의 탄생을 혼동스러울 정도로 혼용하여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이 세상에서의 삶은 성도의 탄생과 그 삶을, 그리고 완성을 그대로 모형화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서 끝날 거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지금 그 나라에 가 계시단 말이에요. 머리만 덜렁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붙어있단 말이에요. 한 몸으로. 그게 천상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떤 현실과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 낙담하거나 절망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실제 실존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이 땅에 잠시 뭔가를 배우러 내려와 있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를 입고. 그게 나는 보편적 교회,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나는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심으로. 따라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생과 사와 부활과 승천은 그대로 성도에게 적용이 되는 거고, 그러한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탄생과 성장과 완성을 그대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의 그 처절한 사주팔자가 누구 거다? 여러분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지지도 복도 없이 이렇게 사는가? 여러분이 바로 그 예수와 연합된 십자가의 삶을 지금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왕따시키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따였습니다. 최고 왕따. 왜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가 안 통하지?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과 대화를 전혀 할 수 없었던 분이에요. 아무도 못 알아먹었어요.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예수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볼까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 예수가 순환당하고 죽은 그 십자가의 삶이 그대로 얹혀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 예수의 삶, 여러분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이런 거 보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많이 우셨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복음이, 십자가가 실제화되어 액추얼라이징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작은 예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부 도말하셨다고 하면서 우리가 또 십자가를 져야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그 자체로 우리의 죄를 모두 도말해버린 우리의 구원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예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신 분이 자기를 다 비워버리고 하나님의 뜻에만 온전히 순종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탄생케 한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존재가 바로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살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창조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걸 천국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 그 삶의 원리를 훈련하고 연습하고 학습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다른 이들이 살아 올라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울러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과하면서 나는 절대 신이 아니구나,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아담의 시도는 정말 우매한 발상이었구나, 예수조차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완전히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내가 뭐라고 내가 하나님처럼 돼보겠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던가, 안 되는 거구나. 십자가를 지면서 그거 배워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신처럼 받들고 살던 우상들이 결코 나의 우상이 될 수 없는 것들이었구나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서,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서 늘 고리나 부르고 땡깡을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서 하나님이 죽어 그러면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로 완성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은 그 자체로 하나이지 절대로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 없어요. 몸은 그 자체로 전체적이며 종합적이며 유기적이에요. 그래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이미 그곳에 가 계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실존이에요. 따라서 주님은 교회에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 말씀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저주의 기도를 확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축복의 기도를 확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그런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천상의 교회가 하늘의 교회가 이 땅에 내려와서 살고 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 땅에 잠시 내려와서 여전히 하늘의 장자들의 총회에 속한 자들로 무언가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교육장에서 여러분의 신분을 망각하고 야, 이 교육장 밥맛이 왜 이래? 이 교육장 난방이 왜 이 모양이야? 야, 훈련복이 왜 이 모양이냐? 색깔이 왜 이렇게 우중충해? 이러고 있다면 그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여러분 잠시 내려와서 여기서 지금 교육받고 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이런 거구나. 감동하여 거기서 이제 영원히 타락할 수 없고 영원히 모반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 텐데 고작 여기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요 짧은 시간 동안에 맡겨준 역할을 갖고 불평하고 투덜대고 이러고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거룩한 공회를 믿는 사람이 맞습니까?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수천 번 암송했잖아요. 여태까지 수천 번 사도신경 수천 번 암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거룩한 공회를 믿는 이들이 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일들로 그렇게 이리일비하고 있냔 말이에요. 거룩한 공회를 그동안 안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를 통과하며 예수라는 동일한 목적지로 향해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 있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유기체의 특징은 항상 자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는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특성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교회는 이미 창세전에 불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세기의 교회나 5세기의 교회나 20세기의 교회나 다 한 교회예요. 그게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교회나 미국의 교회나 아프리카의 교회 모두 한 교회예요. 시간과 공간을 달리하여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가시적 지역 교회들은 모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세 가지 특성 중에 하나인 교회의 통일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장유유서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창세전에 구원받은 한 몸이며 하나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인 교회는 반드시 전제 조건을, 어떤 전제 조건을 충족시켜야 돼요. 그 하나로서의 교회, 그 통일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교회, 이 지역교회, 로컬 처치는 반드시 어떤 전제를 충족시켜야 돼요. 올바른 하나의 가르침. 에베소서 4장 13절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는 하나의 가르침에 의해서 하나의 고백을 존재해야 고백을 하는 존재들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의 가르침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가르쳤죠. 교회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그 하나의 가르침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이 땅에 와서 그 하나의 가르침만 가르치고 갔다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턱 위에 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노력과 그들의 뭐 시체 위에 교회가 선 게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 위에 선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르침 말고 다른 가르침 위에 선 건 뭐다? 침묵계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에베소서 2장 20절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근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전부 무엇에 관한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뭐죠? 성경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사도신경으로 요약되어 있는 신앙의 핵심들이죠. 그죠?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은 전부 누구에 대해 기록된 거다? 예수. 누가복음 24장 27절 보세요.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성경은 전부 예수에 관해서만 설교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긍정의 힘, 고지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삶을 살 것인가? 이런 내용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아니요, 잠언에는 있던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다 예수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선 것이다 라고 아주 그냥 확정지어 이야기하기도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보세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사도와 선지자라는 그 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확 바꿔서 이야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 성경은 전부 예수에 관한 거예요. 따라서 설교도 전부 예수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이 교회에게 가르친 건 오직 예수만이 행복의 근원이고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이며 예수만이 그리스도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걸 가르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의 주인이 예수입니까? 돈입니다. 명예예요. 자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주인은 예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뭐 원대한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향하여 일로 매진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그 목적을 성취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은 그 목적에 의해 지금 끌려가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여러분의 주인인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말은 나쁜 말인 거예요. 예수가 이끄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만 우리의 주인인 거예요. 예수만이 구원자예요. 예수만으로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른 것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 사고도 하고 긍정의 힘을 발휘하고 성경보다 더 많이 팔린 책 잘되는 나, 긍정의 힘, 나베스의 기도 이런 거 아니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예수님 말고 다른 것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러니까 긍정적 사고를 해서라도 얻어내. 테니스장이 딸린 집을 갖고 싶으면 매일 아침 5분씩 그걸 생각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교회에서 이걸 배워요? 근데 거기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예수만이 주인이고 예수만이 그리스도이며 예수만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만이 행복의 근원입니다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베드로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직 당신이 주인이고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당신에 의해 내가 끌려가야 되는 것이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나를 끌고 갈 수 없습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서는 것입니다. 진리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엉뚱한 진리들을 내어놓으면서 예수 말고도 당신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지천으로 많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가짜 복음을 내놓는 것은 우리와 하나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그들은 우리와 하나가 아니에요. 교회는 올바른 가르침 안에서 하나의 통일성을 지녀야 진짜 참다운 보편적 교회 유니버설 처치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와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가 가신 길을 그대로 쫓아서 예수에게 당도해야 한다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우리와 하나로서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카타콤의 교회가 그러했고 초대교회도 우리와 하나의 가르침만을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 서문화교회도 그 가르침만을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올바른 사도적 가르침이 교회의 통일성을 결정짓는 유일한 잣대예요. 두 번째로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교회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요. 누구 하나 자기의 의나 실력이나 노력을 보태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모두 창세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옥의 땔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거고, 아무리 못나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소중한 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남녀 차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창세전에 하나로 구원을 받은 교회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맡아서 잠시 살다가 천상의 교회로 복귀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어떤 차이나 차별이나 불공평함이 있으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보세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물론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분담은 있어요. 그러나 우열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다 하나예요, 우리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교회로 한 번에 선택된 것이고 한 몸인 유기체로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아는 이들이 이 땅에 잠시 사는 인생 속에서 서로 차별을 하고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즐긴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교회가 뭔지 아는 사람이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몸을 흉보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몸을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 교회의 특성은 거룩성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의에 구별되고 선택된 물이라는 의미에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착하게 사는 걸 거룩이라고 하지 않아요.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separation입니다. 구별된 거. 하나님의 의에 선택되어지고 너희들은 구별된 존재야.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이 바로 교회의 지향점입니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착하게 성숙하게 너희들을 업그레이드 시켜라가 거룩에 도달해라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너희들은 다른 삶의 원리로 살아야 된다가 거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이 땅에서 고립이 되어가고 외로워지게 되고 나그네 취급을 받게 돼야 맞아요.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고립입니다. separate 되어서 고립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요. 그래서 점점 외로워져야 돼요. 여러분은 하늘에 있는 장자들의 총회지 이 땅에서 세상의 장자가 되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점점 이 땅에서 대화도 안 통하고 세상 사람들과 세상적으로도 어울릴 수도 없는 그런 어정쩡한 사람들이 되어가야 맞아요. 왜 예수 믿고 친구가 다 떨어졌지? 맞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나니까 내 사랑하는 세상 친구들이 전화를 안 할까? 여러분이 고립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화도 안 통해. 심지어 식구들끼리도 대화가 안 통해. 이야기의 주제가 달라요. 여러분 주변에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 사람들과 앉아서 대화를 할 때 여러분 대화가 안 될 때 굉장히 많죠. 예수를 같이 믿는데 왜 저 사람이 믿는 예수와 내가 믿는 예수가 다를까? 그들과 여러분은 하나가 아닙니다. 통일성 안에 들어있는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올바른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보세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사욕, 내 꿈, 내 야망, 내 비전 그런 거 내놓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삶의 원리와 다른 삶의 원리를 갖고 사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비워서 왼수들을 살려내는 십자가의 삶의 원리로 사시는 분이에요. 그게 세상과 separate된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그렇게 거룩하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내가 만들어내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똑같은 것들을 원하고 있냐고요.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읽어드렸죠. 신년 축복 대부흥성회. 훌륭한 목사님이 오셔서 신년 축복 대부흥성회를 하는데 신문에 광고가 났어요. 그 광고 카피와 LA에서 유명한 그 여자 무당, 그 무당이 손님 끌라고 광고한 그 광고 카피를 비교해서 읽어드렸어요. 똑같았지 않습니까? 능력의 종, 신유의 종. 니들이 원하는 거 복차만 많이 갖고 오면 다 들어준다. 다 들어준다. 다 고쳐준다. 이게 다른 삶입니까? 세상과 똑같잖아요. 뭐가 달라요? 그게 무슨 거룩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거룩한 교회는 그 세상과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삶의 원리를 가르치는 곳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무당 잡교와 똑같은 걸 가르치는 게 뭔 교회입니까, 그게? 그들은 우리와 하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잘 분별하고 예수 믿으셔야 돼요. 죽도록 죽을 때까지 헌금하고 죽도록 헌신 봉사하다가 지옥 갑니다. 그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먹고 싶은 거나 마음대로 먹고 하고 싶은 거나 마음대로 하고 그러고 지옥 간다고 치는데 죽도록 예수 믿는다고 믿었는데 잘못 믿었어.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그 삶, 그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열심히 상고하고 묵상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보세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된대요? 아버지의 말씀인 진리.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진리가 뭔지 공부했죠? 진리는 예수.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꾸 눈을 돌려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추구하고 지향하게 되는데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게 교회의 통일성과 보편성과 거룩성을 잘 배우고 실현해가는 성도의 모든 삶 속에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게 성도의 교통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교통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통은 여러분이 잘 아는 코이노니아,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교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배 끝나고 식당에 가서 밥 한 그릇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렇게 헤어지는 게 교제 아니에요. 그건 침묵.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 완전히 달라요. 성도가 교통을 한다는 건 한 복음을 전해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한 몸으로서 사귐을 갖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고야 만다라는 것을 성도가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교제도 역시 올바른 가르침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성도의 올바른 교제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1장 보세요.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말씀을 보고 들었어요.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함이,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사귐이 있게 하려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또 나오죠, 코이노니아, 교통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성도의 사귐은 3절의 말씀처럼 먼저 생명의 말씀을 전해드려야 하는 거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귐이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제되지 않은 교제나 사귐은 침묵계나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침묵계가 우리보다 더 친해요, 여러분. 그렇죠? 교회보다 쌈박질 많이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오죽하면은 애들이 싸우면은 할아버지들이 그런 데잖아요. 야, 교회도 아닌데 인마 왜 여기서 싸워? 이게 여러분 얼마나 치욕적인 농담입니까? 그런 건 교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미 그렇게 천상의 교회로, 장자들의 총회로 한 몸이 되어 있으며 이 땅에서 서로의 것을 비워서 상대방의 유익을 챙기는, 그게 한 몸이잖아요. 나의 모든 세포들이 나를 위해 희생하기에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 손이 나를 위해 희생을 하기에 설교 원고도 쓰는 거고 내 머리가 나를 위해 희생하고 모두가 나를 위해 희생하고 있어요.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게 한 몸이란 말입니다. 그걸 교제라 그래요. 거기에는 반드시 손해와 상함과 내 비움, 내 부인이 전제가 돼요. 그게 교제예요. 코이노니아. 그렇게 서로의 것을 비워서 상대방의 유익을 챙기는 십자가의 도를 훈련을 해서 하나님 나라로 입성을 하는 게 우리 인생의 참 목적임을 아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올바른 복음 아래에서 서로의 것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성도의 교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구제, 단순한 어떤 구제와 나눔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인간은 얼마나 교활한지 이 niceness, 나의 nice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goodness가 선이 전제되지 않은 nice한 행동들을 막 할 수 있어요. 그건 교제 아니에요. 그건 불교인들도 할 수 있고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교제는요, 자기를 비우고 부인하는 이들이 자기 것으로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하는 행위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그들의 삶 속에서 요만큼씩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완성해 내고야 말 것이다가 성도의 교통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나는 반드시 그 코이노냐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게 성도의 교통함 믿습니다. 제가 맨날 축도하죠. 성령의 교통하게 하심. 성령이 바로 그 일을 하러 오신 것입니다. 교제케 하심. 그 삶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로 부르신 사람들 간에도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 강한 사람, 연약한 사람 이렇게 역할을 나눠주신 거예요. 비우라고. 그리고 약한 쪽에 있는 사람은 부끄러움, 자괴감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받으라고. 여러분 잘 주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잘 받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인간은요, 여러분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뭘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걸 잘 면목 없지만 잘 받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걸 아는, 그 교회의 본질을 아는 이들은 잘 받을 줄을 알아요. 받고도 죽게 줬다고 삐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너한테 그런 도움을 받아? 이러면서 도움을 거절하기도 하고?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역할,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받아야 되며 그리고 어떻게 자기 것을 비워야 되는 존재인지를 역할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 각자의 역할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고 그 역할을 잘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와 소유와 재화를 나눠준 거예요. 그 역할에 맞게.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자랑할 것도 아니고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에요.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각자의 역할 속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교회의 본질을 살아내시면 되는 것입니다. 천상의 하나인 교회, 거룩한 교회, 통일성 있는 교회, 보편적 그 교회. 나는 거기서 이렇게 하나로 살 거야. 우리 것을 다 비워서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나 이외에 다른 이들이 전부 나를 위해 그렇게 살아주는 곳. 얼마나 행복해요. 거기에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나는 그 삶을 여기서 조금씩 연습하다가 갈 거야. 그게 교회의 삶이에요. 여러분, 극한의 가난에 처해 있던 마게도냐 교회가, 유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힘들어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힘에 지나도록 연보를 했다. 거기는 절대 빈곤, 절대 가난, 그리고 절대 시련이 있던 곳이었어요. 마게도냐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시련이 많았던 교회였고 어느 교회보다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들은 이미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삶이 그들을 힘에 지나도록 연보를 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가난하면 못 내놓고 갔잖아요. 야, 내 십자가 지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남의 십자가까지 내가 걱정하냐. 이게 아니라 십자가 지는 삶이 다른 이들에게 내 것을 털어주는 그 연보의 삶, 자기 부인의 삶, 십자가의 삶을 오히려 가능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 고난, 십자가의 삶은 필연적인 거예요. 고린도서 8장 1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한 근거가 두 개가 나오는데 뭐예요? 넘치는 시련과 극한의 가난. 상대적 빈곤도 아니고 절대 빈곤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비워줬어요? 십자가의 삶을 통해. 야, 이 세상의 힘으로는 절대 행복할 수 없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는 교회로서 이 세상의 것에 너무 집중하여 살면 안 되는구나. 이걸 십자가의 삶을 통해 배운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증거하느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런데 여러분, 이 풍성한 연보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가 교제입니다. 풍성한 교제. 성도의 교제가 어떠한 것인지를 헌금이라는 하나의 상징물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그렇게 연보를 내듯 비워내어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교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연보라는 단어와 헌금이라는 단어와 교제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막 써요. 한 군데 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13절.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이게 풍성한 교제라는 뜻이에요. 교제는 이렇게 내 것을 털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힘들어요. 내 것 비워서 남 살리는 거 힘듭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었던 마게도냐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그 십자가의 삶을 삶으로 큰 기쁨을 누렸단 말입니다. 바울한테 애걸복걸했어요. 간절히 원했다 그래요. 제발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제발 박탈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가난하다고 내가 하는 헌금 이거 안 가져가면 난 정말 화낼 거야. 이렇게 간절히 원했다잖아요. 힘에 지나도록. 여러분, 힘에 지나도록 해본 거 뭐 있어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힘에 지나도록 놀아본 적은 있죠. 힘에 지나도록 골프 쳐본 적 있죠. 어떤 왼수는 3일 내내 골프를 쳤는데 앞니가 두 개가 빠지더래요. 얼마나 힘든지. 힘에 지나도록, 힘에 지나도록 자기 거 비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게 십자가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교회는 천상에서 그렇게 교제, 코이노니아를 누리면서 살게 될 거예요. 나의 것을 비워서 내 몸인 내 형제자매를 위해 힘에 지나도록 섬기는 삶. 그 교제의 삶을 완벽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연보, 그런 교제를 가리켜, 그러니까 나를 비워서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하는 교제를 가리켜 많이 거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9장 6절 보세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이게 헌금을 많이 하면 많이 주고 적게 하면 적게 보상해 준다는 그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들어왔죠? 여태까지요. 그러면 이 땅에서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는 부자들은 계속 빈익빈 부익부 더 많아지겠네요. 많이 했으니까. 근데 개뿔도 헌금할 게 없어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그냥 계속 가난해야 돼. 적게 냈으니까 적게 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아니 5살짜리 지능만 갖고 있어도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적게 심는 자, 많이 심는 자 이 대조가 나오는데 적게 심는 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는 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와 완전히 반대예요.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안 내면 하나님 삐질까 봐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내가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아까워요. 자기 목적이 그건데. 근데 하나님을 달래서 더 많은 걸 얻어내기 위해 억지로 내는 걸 적게 심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거둘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이 심는 거. 이 많이 심는다라는 이 이야기를 마게도냐 교회의 그 예를 들어놓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처럼 별로 내 것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인 내 몸을 위해서 그렇게 그냥 전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내 것을 풀어놓은 것, 그걸 많이 심은 거라고 그래요. 그들이 많이 거두었는데 그 많이 거둔 거둠이 여기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온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칭송을 하고 하나님께 그게 영광이 되고 하는 것, 그게 성도가 거두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성도가 거두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게도니아가 그렇게 헌금을 했더니 그런 것들이 많이 거두어졌단 말입니다. 그게 많이 심은 자가 많이 거둔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어떤 왼수는 또 아예 그게 아니라 가진 거에 비례해서 퍼센테이지를 많이 내면 많이 준다고. 그래서 과부, 두랩돈 바친 과부가 나중에 굉장히 부자가 됐다라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붙어 있나요? 그 사람은 끝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과부로.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성도의 그 교통, 성도의 교제 안에서 내 것을 비워내어서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이 되는 그 일, 그거 하나만 바라보면서 훈련해보는 거예요. 안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열심히 말씀 공부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 이래서 예수가 날 위해 죽으실 수밖에 없었군요.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지 않으면 절대 존재할 수조차도 없는 그런 자들이군요.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와 소유를 왜 주신다 그랬어요? 교회를 올바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몸으로 올바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예수의 몸으로 올바로 세워진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처럼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자기 걸 다 비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게 교회가 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사와 소유는 여러분이 갖고 여러분을 살찌우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그게 막혀버리면 동맥경화가 되는 거예요. 순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7절 보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왜 줬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선물을 받은 이들이 그걸 풀어내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곳이지 어떤 것을 내가 반드시 가서 얻어내겠다라고 혈안이 된 이들이 모여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걸 찾아내는, 그리고 나를 감동시켜줘야 되고 나를 항상 감격시켜줘야 되고 나를 존경해주고 나를 우대해주는 그런 것들을 바라는 이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다시 한번요. 교회는 여러분의 것을 풀어내려오는 거지 무슨 여러분이 뭘 얻어내기 위해 오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가면 뭐 국밥 한 그릇 얻어먹는 거 이외에 얻는 게 없어.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집에서 인터넷으로 그냥 설교나 듣지 뭐하러 교회에 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교회의 본질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뭔가를 얻어먹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 그게 말씀이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 나는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얻어먹을 것만 쏙쏙 빼먹고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성도는 이 로컬 처치에 모여서 자기 것을 비워서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 살아나는가를 서로서로 시금석이 되어주면서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얌체같이 나는 인터넷으로 설교를 매주 20번씩 들어. 그러면 됐지 뭐. 아니요. 그 사람의 자라남은 더딜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교제가 있는 곳이라니까요. 코이노니아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의 그 천상의 교회 그리고 이 지상의 로컬 처치 어떤 연관이 있는지 잘 아시겠죠? 여러분 여기서 그 천상의 교회의 그 본 모습으로 잘 지어져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교회를 신자의 어머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머니가 있는 가정, 교회에서는 자라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자라셔야 돼요. 야, 교회 같은 맨날 쌈박질만 하고. 이 로컬 처치의 불완전함이 여러분의 성화에 기여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천국은, 완성된 천국은 하나님 나라 가서 사시게 될 거예요. 여기서는 여러분이 여러분 것을 털어서 천국을 이루어내는 자로 노력하며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피 흘리기까지.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